이 시간에는 노래 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오문이 조국에 남아있으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황금을 뿌리여도 총추는 못 사. 하리라 순간순간을 못되니 말자 황금을 뿌려도 청춘은 못사 아 하늘이네 아 저울이네 걸음걸음 다우죠 걸음걸음 다우죠 청춘 시절 빛나게 살자 아무리 어려워도 높이 오르다 순간순간을 헛되이 말자 황금을 뿌려도 청춘은 못 사 아 당을 위해 아 적을 위해 걸음걸음 다우죠 걸음걸음 다우죠 시절 빛나게 살자 오늘의 청춘 시절 다 잊게 살리 순간순간 되이 말자 황금을 뿌려도 청춘은 못사 아 당을 위해 아 적을 위해 걸음걸음 다우죠 걸음걸음 다우죠 시절 빛나게 살자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우정의 노래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준마 처녀.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